시간아 10, 9, 8 달려봐 10, 9, 8, 7, 6 내게로 5, 4, 3 빠져봐 5, 4, 3, 2, 1 Touchdown! 넌 날개를 지나칠 수 없을까 Let's go, let's go, let's go 내 미모에 돌아칠 수 없을까 Let's go, let's go 숨이 찰걸